shot. 잔인한 말들이 밖으로 꺼내져 여동치는 마음과 눈이 너 마주쳐 떨어진 눈물의 의미 is over. 이건 사랑이었을까 필요해 난 이기적인 선택적 사랑이었을까 아파하는 너와 아픔을 주는 나 마지막으로 건넨 이별의 인사들에 흐느끼던 그 어깨 말했던 사랑에 나쁜 나의 눈물로 미안한 뿐이라서 Don't wanna go back, yeah, go back, yeah, go back 아픔만 주기 싫어 밀어두 Don't wanna go back 나에겐 참 특별했던 너구매 하지만 이젠 사라져버린 romance Oh baby we can turn back Run a right track I don't wanna, don't wanna go back I wanted 나를 웃게 해줄 someone else 이 마음은 너와 나의 끝, the end Oh baby we can turn back Run a right track I don't wanna, don't wanna go back 저벅 이제는 서로의 추억 속 위로 다시 걸어 돌아오기에는 먼 곳으로 Just cry Yes, we have a last time 충분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가 길을 잃은 별 나는 우주 속에 뭔지 도대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빈거리 위에 약속들 너와 날 기다리며 덩그러니 천천히 지금 내 두부를 스친 저 바람에서 어제와 같은 향이 느껴져도 난 모른 척해 네가 떠나가도 Don't wanna go back 나에겐 참 특별했던 녹음해 하지만 이젠 사라져버린 romance Oh baby we can turn back Run a right track I don't wanna go back I wanted 너를 웃게 해줄 someone else 이 마음은 곧 너와 나의 끝 the end Oh baby we can turn back Don't wanna go back 하지만 이제 못할 거야 사랑했던 날 너를 만나게 되었던 비로소 찾은 온